안녕하세요. 구혜교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벌써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뉴질랜드의 네. 겨울 날씨는 그다지 춥지는 않기에 요즘 텃밭에 새로운 싹들이 파릇파릇 많이 나던데요. 예. 예.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무지개 권사님 계시는데 네, 네. 거기 이제 가는 길에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네. 잠깐 어디 들렸는데 네. 어우, 나물들도 많이 났고 네. 좋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나물을 소개해 주시려는지요? 오늘은 그 방풍나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오늘은 이름이 너무 유명한 나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풍나물인데요. 풍을 막아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예,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방풍나물 하면은 이제 중풍을 막아준다. 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네. 이 방풍나물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네. 또 맵고 네. 독이 없다. 그래서 네. 36가지의 그 풍증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방풍나물은 예. 중풍 예방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풍나물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 갯기름나물. 예. 나물 중에 기름나물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갯이 들어있으니까 예. 바닷가에서 네. 잘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래 같은 데에서 많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꼭 바닷가에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중국이나 몽골의 내륙 지방에서도 예. 방풍나물이 네. 자란다고 하니까 네. 꼭 그렇게 바닷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이제 갯기름나물이고 네. 방풍나물이고라고 네. 하는 이런 말은 네. 그 바닷가에서 해풍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방풍나물 자체가 바닷가의 해풍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자라는군요. 예. 방풍나물도 연유나물처럼 무쳐서 먹으면 되는지 또 특별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사실 요즘은 이제 겨울철이라 방풍나물을 구하기는 좀 어렵죠. 예. 뭐 저희 집에도 조금 이제 냉동해 놓은 거 네. 있어요. 아, 언제 한번 기대해 봐야 예,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지난 시즌에 네. 제 아내가 네. 이렇게 잘 수확을 해서 예. 냉동을 시켜 놓은 것이 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시즌에 이렇게 재배한 걸로 가지고 네. 뭐 장아찌도 담아 놓아서 네. 꺼내 가지고 밑반찬으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또 식감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이제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봄이 올 텐데 벌써 봄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 집에는 수선화가 뭐 수선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벌써 수선화가 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햇빛이 잘 드는 데는. 네. 아무튼 이제 그 방풍나물도 네. 새 봄에 그 순이 네. 그 정도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랄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나물로 먹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방풍나물이 네. 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서 크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크게 크더라고요. 네. 이만큼 한 뭐 7, 80cm 이상으로 네. 이렇게 자라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줄기는 좀 뻣뻣하고 이게, 이파리만 좀 따서 먹었는데 네. 좀 더 한 뼘 정도 자랐을 때가 예. 나물로 먹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때가 제일 연하죠. 예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방풍나물은 여러 해 살이 풀이거든요. 네. 뭐 어떤 한국에서는 3년 자란다고 이렇게 큰다고 예. 하는데 예.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심어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몇 년을 자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순을 잘 잘라서 네. 또 깨끗이 씻어서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네. 아니 저희는 쌈으로 많이 먹었어요. 예. 작년에는. 예. 애들 고기 좋아하니까 예. 고기 먹을 때 네. 뭐 이렇게 채소와 곁들여서 먹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풍나물을 생으로 이렇게 쌈으로 먹게 했는데 네. 뭐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무쳐서 드시려고 할 때는 네. 데쳐서 네. 고추장 무침을 해도 좋고 네. 뭐 된장 무침을 해도 좋고 네. 또 뭐 말린 것이 있으면 네. 이제 볶아서 네. 드셔도 좋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양념을 해서 네. 무쳐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부쳐 먹어도 네. 되고 네. 또 튀겨 먹어도 되고 네. 튀김옷을 입혀서 네. 튀겨 먹어도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풍나물을 좀 잘게 네. 썰어서 적당하게 네. 너무 잘게는 말고 네. 네. 그 밥을 앉을 때에 네. 밥 위에다가 쌀 위에다가 네. 이렇게 올려놓고 밥을 지으면 네. 나물밥을 해서 네. 요즘 그 오니언 위드 네. 굉장히 오니언 많이 네. 나거든요. 네. 네. 사실 오니언 위드가 네. 지금이 제일 먹기가 좋은 철이에요. 네. 나중에 꽃대 올라오면 좀 그렇고 네. 지금이 새 이 순을 따서 먹기에는 굉장히 연하고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같이 겨울에는 파도 비싸고 예. 부추도 잘 안 자라고 예. 다 비싸요. 야채가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오니온 위드를 좀 배에다가 네. 이렇게 잘게 다져서 네. 양념장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비벼 드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죽을 끓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 방풍나물을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방풍나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 방풍나물에는 이제 무기질과 여러 무기질과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물에 비해서 독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풍나물의 효능은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풍증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네. 그런 아주 뭐 것은 잘 우리가 잘 아는데, 방풍나물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습진, 피부나 가려움증, 예. 염증 같은 이런 피부 질환에 좋다고 그래서 예. 이 방풍나물을 찢어서 예. 아니 즙을 만들어서 바르시기도 하시고 예. 또 뭐 나물로 드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오늘도 어떤 분을 아침에 오다가 만나는데 네.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시다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실까? 이제 나이 드시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불면증이나 또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이 방풍나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네. 도움을 얻을 수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지 개통이나 네. 또 호흡기 질환 같은 데에도 네. 좋다고 하고 네. 겨울에 이제 감기 늘 조심해야 되는데 네. 감기나 뭐 코 두통 이런 데도 네. 방풍나물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은 뉴질랜드 야생에서는 볼 수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예. 어떻게 이 방풍나물을 구할 방법이 있겠는지요? 네, 뭐 나물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바로 이제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예. 제가 속 시원하게 예. 네. 뭐 내일 저랑 같이 나물 뜯으러 가시겠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때가 예. 간혹 있어요. 뉴질랜드에 야생에 있는 나물들을 소개할 때는 저도 자신 있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에 있는 나물이나 네.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씨앗이나 어떤 모종을 어렵게 구해서 네.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나물을 소개해드릴 때는 네. 저도 약간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 저도 사실 작년에 네. 나물 몇 년 전에 나물반 강의를 들으신 분께서 예. 이제 각 가정에서 나물을 하나씩 예. 해가지고 와서 예.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예, 예. 같이 식사 한번 하는. 예. 그분이 이제 나물 한 가지를 해오시고 예. 또 한 가지를 요만한 조그만 그 예. 컨테이너에 가지고 오셨는데 예. 목사님, 목사님 예. 이거 방풍나물이에요. 그래서 방풍나물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아유, 어디서 정말 조금 구했는데 예. 한번 예, 한 입만이라도 목사님 예. 맛 좀 보게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예. 방풍나물이 드디어 뉴질랜드에서도 예.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젓가락 한 젓가락 되게 이렇게 묻혀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네. 예, 이 오클랜드에 예, 텃밭 가꾸는 모임이 있거든요. 예, 예. 우리 한국 분들 예, 예. 이제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는데 그날 예. 아 저기 무슨 행사를 했냐면 예. 모종 씨앗 예, 예.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아마 오래됐을 거요. 예, 그게 이제 매년 하는데 네, 네, 네. 작년에 이제 처음 저는 가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방풍 모종을 가져왔는데. 너무 어린 거. 아. 이제 아주 싹이 이제 나기 막 시작하는 걸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건 너무 이제 어려서 예. 오늘 나눠드리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어쨌든 좀 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방풍나물 몇 포기를 정말 갓 태어난 것 같은 예.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제 아내가 예. 아주 이제 정성을 다해서 예. 애지중지 이렇게 예. 키웠는데 예.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예. 잘 키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예. 이제 방풍나무를 키우고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수확을 해서 예. 여러 번 먹고 또 남은 것은 냉동에 네. 보관도 네. 해놓고 네. 이제 조금 지나면 요 겨울이 지나면 또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몇 포기지만 텃밭에 심었는데 네.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오클랜드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 참 부지런하고 네. 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또 서로 나누는 삶을 참 즐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예. 오늘 방풍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방풍나물 사실 뭐 쉽게 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 뭐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네. 뭐 말린 거라도 네. 냉동이라도 네. 좀 받아 드시면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봄에 네. 이렇게 모종 나눔 행사할 때 네. 혹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나올 거예요. 아 그럼 기대해봐도 예, 되겠네요. 그때 좀 가서 네. 좀 구해서 네. 또 이렇게 텃밭에 심어서 네.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앙 생활하다 뉴질랜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낯선 것이 많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새벽 기도가 없는 것도 그렇고 특히 주일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쇼핑도 가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식구들과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면 평일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과연 주일 성수인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을 배우고 생활하면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 자신도 이런 생활에 무덤덤해지고 저 역시 똑같이 주일에 쇼핑하는 일, 외식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과연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주일 성수라는 말은 무엇이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도전받는 주일 성수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목사님. 예. 저도 뉴질랜드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여서 바베큐 파티 많이 했고요. 아니면 식당에서의 모임도 많았었습니다. 요즘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권사님도 초창기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저 그냥 모여서 뭐 네.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네. 거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도 오클랜드에서 처음 목회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주일학교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네. 뭐 좀 뭐 위로에 네. 해서 이제 식사를 한번 예. 어디 식당에 가서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맡으신 집사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예. 약속을 잡았 다고 예. 목사님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목회를 오클랜드에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채 한 달도 안 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인데 네. 주일날 교사들을 위한 뭐 회식이라고도 해도 좋고 예. 뭐 위로회라고도 해도 좋고 한데 네. 주일날 저녁에 한다고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아니 주일날 그런 걸 해도 괜찮냐니까 예. 아 뭐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예. 모이기가 힘들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는 네. 저기 뭐 푸케쿠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뭐 주일 식사 주일 식사가 아니고 이제 교사 회식을 위해서 평일날 예. 또 이렇게 나오라고 하기가 참 네. 뭐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좀 마음에 찜찜함이 좀 가득한 채로 네. 주일에 교사들 위로회로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역시 한인교회들의 주변에 보면은 예. 한인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예. 뭐 카페나 식당들 네. 보면은 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 네. 뭐 후송 모임을 갖고 하는 모임을 예. 모습을 네. 아주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갔을 때도 네. 제가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조금 경험해 보려고 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네. 교회도 가보고 시골 교회도 가보고 이러는데 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네. 나오니까 뭐 주변에 뭐 교회 식권 받습니다. 식당에 아주 딱 이렇게 붙여 있을 정도로 예. 주일날에도 그렇게 매식을 하는 것이 예. 뭐 한국에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예. 뉴질랜드에서야 뭐 더 그런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같이 오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인데요. 아마 오늘 내담자께서도 그런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선 주일 성수의 개념이 한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어진 배경이 무엇인지요? 이 지금 내담자께서는 이제 뉴질랜드에 오신 지 얼마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신앙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엄하신 목사님한테 예. 신앙 교육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의 그 이러한 가르침은 그 청교도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복음을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등 이런 네.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네. 어떤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배경을 이렇게 갖고 갖게 되었는데 네.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그 보면은 감사하게도 그러한 이제 선교사들의 신앙이 신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좀 건전하고 건강한 예, 경건하고요. 그런, 예, 보수적인 그런 네. 신앙에 네. 예,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다라는 것이 참 네.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것은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예. 네. 얘기하는 그렇죠? 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예. 그런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도 주일을 어떻게 지낼 거냐, 네. 안식일을 제4계명을 네.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교단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여타 교단의 헌법 책을 교단 헌법을 들여다볼 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장로교 헌법 네. 다 합동축이나 통합축이나 네. 다 마찬가지로 네. 아주 비슷한데 네. 그 장로교의 헌법에 명시된 그 예배 모범을 네. 보면은 네. 대부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가르침 속에서 네.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네.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예. 주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네. 그런 것에 이렇게 조금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일을 지키는 모범이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장로교 헌법의 그 예배 모범 중에 네.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선은 이제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네. 이건 맞죠? 네. 그래서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네. 또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 기함에 구애가 네. 없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했고 또한 이제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예. 지킬지니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라는 예. 이 네 글자로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동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며 공예배 예, 예. 공예배 그러니까 뭐 네. 같이 예배드리는 네. 거를 공예배라고 하죠. 예.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 네. 힘쓰는 것이 옳으며 네.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의 모든 사모와 네.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네. 말도 그 마음이 옳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먹을 것이라도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이제 주일 아침에는 예.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네. 기도와 성경 연구, 예. 묵상 등으로 네. 이제 준비하면서 네.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이 영적인 준비가 네.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는 네.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는 그런 명시가 있는데 네. 기도하면서 네. 영적인 그 양서들을 네. 그러니까 경건서적들이죠. 네. 경건서적들을 읽고 네.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또 네. 성경 문답 교수. 예.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의 옛날 교회들을 보면 주일에도 장년부 성경 공부가 예. 예배 전에 있기도 하고 예. 예배 끝나기도 예. 있었고 예. 또 뉴질랜드에서도 리폼드 처치 같은데 예. 이제 뭐 요리 문답을 네. 공부를 아주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성경 교수 문답 교수가 있고 네. 또 묵상과 네. 또 종교상의 어떤 대화 네. 또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네. 부르라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덧붙여서 네. 주일에는 병자를 방문해서 네. 돌보고 네.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네. 또 무식한 자를 가르치고 네.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네.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에 네. 사실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많이 있지만 예. 하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명시도 예. 교단 헌법에는 예. 굉장히 많이 네. 가르치고 있죠. 네. 할 일이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에서 근거하는지요? 예, 뭐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출애굽기 20장 네. 10계명 부분이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할 수 있는데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예.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근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그 요리문답에 네. 제 116 네. 117문에 보면은 네. 이제 10계명의 4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리켜서 이제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네. 기독교 신앙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예. 이런 이제 가르침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런 가르침이 있고 성경 내용이 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지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 예. 남들이 다 지키기 때문에 나도 지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예. 뭐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이 다 지키니까 예. 자연스럽게 다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또한 그 당시는 또 대부분이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네.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은 네. 뭐 주일에 다 쉬어야죠. 네. 뭐 누가 뭐 음식을 팔고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뭐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네. 네. 또 주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교회를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예. 분은 이제 주일에는 내 자동차도 쉬게 해야 된다. 예. 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그 버스나 뭐를 또 네. 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또 예배를 위해서 요즘은 다 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뭐 마이크 네. 켜야 되고 앰프도 켜야 되고 예. 영상도 틀어야 되고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주일에도 누가 꼭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당연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 옳죠. 네. 하여튼 주일을 지키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이 네.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과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의 차이점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도 네. 사실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을 예. 미시나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234가지나 있었어요. 아유, 네, 234가지. 예. 뭐 그거를 외우는 것 자체도 힘이 들 그런 거죠. 예, 율법주의자들은 예. 참 그렇게 율법을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또 그걸 또 물론 그 당시 사람들 지키려고 또 많이 예,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죠. 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예수님은 네.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예. 또 제자들이 밀 이삭 따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 뭐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율법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주 중대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 취지가 뭐냐 하는 예.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네. 위해서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신약에 이르러서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구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계명은 네. 십계명은 네.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네. 또 신명기 5장 예. 두 군데 나옵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사역 후에 7일째 날 쉬신 데서 네. 이제 그 쉰다는 개념의 네. 안식을 네.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종살이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으니까 네. 그 모든 오랜 고통으로부터 예. 노동으로부터 예. 이제 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안식일의 근본 개념이 이처럼 네. 노동으로부터의 네. 해방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의 주일은 네. 그 예수님의 부활과 네. 또 성령의 강림 네.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네.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지 않아요? 네.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사실과 주일이 이렇게 같이 네. 맞물려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네. 그게 이제 주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네. 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친히 나타나신 날도 네. 주일이었고 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날도 역시 같은 주일이었고 네. 이렇게 신약 교회의 태동을 이 선언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주일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과 예. 또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네. 누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해서 네. 초대교회부터 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네. 그 은혜를 기념했던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께서 제시하시고 싶은 주일을 잘 지키는 한 예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네. 저는 이제 주일 보면은 저도 한국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네. 뭐 청년 때도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집에서 뭐 한 8시에 나가면 네. 뭐 저녁 예배 마치고 또 교회 여러 일 보고 청년부 모이고 네. 하게 되면은 밤 10시, 11시나 들어왔어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한때는 주일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예. 예. 월요일 날 가서 막 회사 가서 졸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또 제가 목회자로 한국에 서 있을 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네. 뭐 목회자일 때는 더 그랬죠. 네. 아침 일부 예배가 7시인데 네. 6시 반에는 교회에서 가가지고 네. 또 뭐 아침 잠시 먹으러 왔다가 또 갔다가 네.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일찍 들어오는 날이 뭐 10시 예.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예. 막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근데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어떤 때는 주일이 너무 허전해요. 예. 예. 주일 예배 마치고 네. 다 오면은 한 3시 정도 되는데 예. 그 남은 시간을 야, 이렇게 지내도 되나? 저도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할 때에 네. 꼭 제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네. 주일은 예배와 쉼 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의 안식일 명령은 인간의 육체의 쉼을 네. 말씀해 주고 있고 신명기의 네. 명령은 영혼의 쉼을 말씀해 준다고 이렇게도 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그 전인격적인 그런 전인적인 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안식일은 인간의 쉼을 위한 날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하루를 지내는 것이 네. 옳다고 봅니다. 주일에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네. 쉼이라는 것은 없이 오직 그 교회 일에 네.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 또 새롭게 시작될 그런 월요일의 생활 속에 많은 지장을 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잘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그 병자를 돌본다든가 네. 네.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든가 네.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가 네. 이런 적극적이고 내 영적으로 또 보충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생활 네.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 네. 가지면서 또 내 육신도 좀 쉼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바르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겠는지요? 네,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예. 예배는 절대 네.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네. 예배를 무시하면은 네. 주일 자체를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네. 다 주일을 어기는 그런 범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네. 주일도 주일이지만 네. 주일 외에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삶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네. 6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네. 또 6일 동안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엿새도 거룩한 날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는 엿새 동안 게으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네. 주일에 오늘은 주일날이 하고 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옳지가 않죠. 예. 그렇죠? 네. 엿새 동안 저는 그래서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감사 뱅크에 네. 감사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날들이다. 예.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 감사 뱅크를 오픈해서 예.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의 감사한 삶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네. 것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전날인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토요일 밤 그냥 늦게까지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오락을 하고 예. 뭘 하고 유흥을 하고 예. 하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거는 좀 답답한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전날인 토요일 밤이 예.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늘 그런 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토요일은 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토요일 저녁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네.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 받을 신령한 복을 기대하고 네. 또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율법적 의적인 또 바리새인적인 그런 자세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내담자께서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네. 주일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예배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예. 쇼핑을 하러 가고 예. 또 식사하러 어디 식당에 예. 모이고 하는 것이 과연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딱히 예. 노다, 예스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식사가 무슨 네. 모임이었는지 네. 또 어떤 것을 위한 쇼핑이었는지 예. 이런 것도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생활이나 또 성도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 마음의 가슴이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네.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다고라면은 네.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수용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시장도 예. 좀 미리 봐놓고 네. 또 뭐 주일에 그 과한 그런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것은 피하고 예. 또 자기 혼자가 아닌 예.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아무튼 뭐 주일 이 성수 문제는 그 확실하게 100%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 그러나 오늘 내담자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중심만은 예. 틀어지지 마시고 예. 또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예. 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예,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예, 판단하거나 예. 하면 예. 안 될 것이고 네. 과연 또 내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은 아닌가 예. 하는 그런 것에서 예. 잘 판단해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예.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 또는 여러 어려운 점,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